되길래 짠. 사람을 울리나 짠, 짠. 돈 때문에 출세하고 짠. 돈 때문에 고생하고 짠. 돈이란 짠. 무엇이길래 짠. 사람을 유혹하나 짠, 짠. 사랑도 의리도 돈에 얽매여 한평생 짝사랑 아픔을 찾아 헤맬 때 너와 내가 점점 멀어져 가니 어어 안타까운 사연 말 못할 사연 그래도 그래도